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금방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란 작사 존권 작곡인 가요는 주체 100일 201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조일서 예비인들의 숭고한 청년관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가요는 조국과 미래를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며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역사와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선율은 중쪽 2부분 형식에 기초하여 라네림 대조에서 8분의 12박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의미 깊은 가사의 시 형상과 소중히 풍만한 선율 형상으로 하여 사상예술적 품위가 보장된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명곡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 불타고 있는 충종의 마음을 진실하면서도 특색 있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고운 소리로 힘있게 돌진해 나가는 촌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어라 수령님 한생 조국의 미래를 키우신 한생 청년들 시대의 주인이라시며 금방석에 앉히자고 하시던 말씀 깊은 밤도 금방석에 앉히자고 하시던 말씀 꿈결에도 장군님 사랑 못 잊습니다 언제나 장군님 믿을 안고 다음 순서로 노래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동호 작사, 존권 작곡인 가요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는 주최 백이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부강할 내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갖고 가는 길에서 생의 순간순간을 애국으로 빛내어갈 우리 시대 청춘들의 참된 인생관을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꽃에 대한 형상을 여러 가지 생활 세부들과의 대비 관계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가사에서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꽃다운 삶도 좋지만 그보다 난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강한 의지력, 누리는 행복보다 자기 손으로 창조하는 보람이 더 큰 긍지감, 바치는 것이 기쁨인 우리 시대 인간의 참된 본성에 관한 문제를 새롭고 특색 있는 형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사의 정서는 밝고 사랑스러운 감정세계를 불러일으키는 손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특색있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손율은 밝은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라데저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전개됩니다. 이처럼 가요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에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들의 삶의 높이, 고귀한 인생관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주제를 제기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같이 혼신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참다운 애국자의 모습이라는 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준 것을 하여 우리 민들 속에 깊은 요원을 남기며 어울려 퍼질 것입니다. 무슨 삶이랴 눈 속에도 꽃이 피고 내 조국을 빛내가 하는 불타는 그 삶을 우린 사랑해 남들이 갖고 준 꽃 속에 우리는 향락을 바라지 않아라 새손으로 가꾼 열매 내 조국이 또 해주는 불타는 그 삶을 우린 사랑해 라랄랄라 남기며 살리라 한순간을 산다 해도 내 조국이 기억하는 불타는 그 삶을 우린 사랑해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